뭐가 남았게? 오박, 피피. 그렇지. 출근 때랑 피가 나온 게 아니고 피가 섞인 후박. 아, 그러니까 피도 나왔잖아. 나오긴 나왔네. 왜 화를 내? 화를 내. 이쁜 사람이 화내니까. 더 이쁘네. 더 이쁘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뭐 들어오면서 들으니까 뭐 피 얘기하고 그러던데. 네, 아니 제가 네. 피도 나온 지난 시간에 복습하고 있었어요. 아, 복습했구나. 섞인 후박. 예. 예, 지난주 우리 말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이제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했죠. 네, 네. 또 선생님도 나팔을 좀 불었다고. 네. 아, 그 얘기 아, 생각나네요. 중학교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 나팔이 그 우리가 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나팔을 불었는가 세 가지를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네. 돼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민수기 10장에서는 뭐였어요? 소집하고 그렇죠. 전쟁 백성들 군대를 소집, 네. 전쟁, 구원, 구원, 구원. 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주훈 학생 이름 바꾸더니 아주 공부를 잘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네. 절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책만 외우면 돼, 책. 네.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옳지. 하나님의 임재 직전에 뭐가 울렸죠? 하늘에서? 나팔. 땅에서 울린 나팔이 아니었어요. 네. 하늘에서 나팔이 울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심판. 자, 잘 보시면 이 나팔의 성경적인 용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나팔이 준비되기 직전에 반 시간쯤 고요함 영광이 임박하기 직전에 그 긴박한 고요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고요하고 나팔 소리가 굉장히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고요할수록 뒤에 부는 나팔은 더 확. 네. 그렇지. 예. 네. 아니면 말고. 집중하세요. 예. 아니, 맞아요. 예. 맞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임재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근데 이 첫째 나팔을 불 때 한 3분의 1이 뭐가 파괴되죠? 자연이요. 자연. 네, 자연계. 자연. 자연계를 하나님이 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몰랐는데 스가랴서 13장을 보니까 이것은 양쪽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더 경각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경고였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강. 둘째 나팔.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라.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나팔을 공부할 텐데 네. 8절부터 우리 누가 먼저 읽어? 우리 정주원 학생 네.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보세요. 바다 네. 둘째 아 맞아 읽으세요. 아 예. 네. 바다 가운데 샘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도 또 3분의 1이 네.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나팔 이 환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이면서 또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첫째 나팔과는 달리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대상도 역시 인간입니까? 자연계입니까? 자연.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일부러 선생님이 감추어 놨댔어요. 왜냐하면 오늘 써먹으려고 왜 웃어요 그렇게 네. 자 3분의 1의 심판의 대상이 인격이나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자연. 자연계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 크다 그랬어요.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왜 자연계일까요? 이 당시에 지난 시간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일강이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니까 네. 뭐가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근데 그 나일강은 당시 애굽의 젖줄로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들어와 있는 강이라고 설명을 강조하여 드렸죠. 신적인.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면서 그들에게는 신적인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피가 돼. 같은 원리예요. 자연계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자연계는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자연계. 맞습니다. 자연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배의 숭배의 대상이 된 자연계를 때림으로써 이 피조세계를 침으로써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시편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산에서 도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말이 거기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고통과 삶의 필요를 전부 어디 가서 빌었는가 하면 산에 가서 빌었어요. 자연한테 말 못하는 우상을 삼아서 거기서 빌었어요. 그 시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하나님을 찾느라고 산을 향한 눈을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행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접수가 돼요? 네. 그러자 시인이 반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그 당시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짓들이에요. 산에서 도움이 올 줄 알고 선앙당에서 도움이 있는 줄 알고 나무에 도움이 있는 줄 알고 나무 밑에 돌더미 쌓아놓고 빌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행태를 그들은 산 토굴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야. 그 시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때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되네요. 예? 네? 잘못 해석하고 있네요. 예, 네? 잘못 해석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기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기를 잘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도 우리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어디다가 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다가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때림으로써 누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까? 인간들은. 택한 백성들에게. 왜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 자연계의 이 피조세계, 이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건데 정작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시선을 안 돌리고 만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걸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또 성경을 보십시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슨 큰 상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주 애매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문장을 조금 한번 더 봅시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거기에서 몰랐던 진의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선생님이 깨우쳐진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무뎌졌던 눈과 지혜를 열어줘야 돼요. 네. 본문을 잘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입니까? 큰 산과 같은 것입니까? 큰 산과 같은 것. 같은 것. 자, 큰 산이다라는 것과 큰 산과 같다라는 것과 달라요, 틀려요? 아,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뭘까?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몇 절을 찾냐면, 네. 예레미야서 5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이사야 예레미야. 네. 기억나시죠? 네. 51장. 네. 25절부터 저 우리 오태근 학생 반장 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서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보세요. 여기 계시록에 표현된 불탄 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네. 아직까지 이게 뭔지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예, 이어서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자, 여기 조금 뭔가 힌트의 그 여지가 슬쩍 비춰지는데 여기서도 나팔이 등장해야 하네요.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요? 나팔로 뭐 군대를 소집하죠? 예. 예. 예. 그런데 마저 읽어보세요. 우리 백원경 학생 28절부터. 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예, 자 이제 윤곽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불붙는 산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바벨론. 그렇죠. 확실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둘째 나팔에 8절을 아까 보니까 불 붙는 산이 아니고 같은 것이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 붙는 산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불 붙는 산으로 묘사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상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계시록을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뭘 모르겠어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쭉 보니까는 거기에도 불붙는 산이 등장을 하고 나팔이 등장을 하는데 그 결론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걸로 바벨론 드러나요. 바벨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자, 그와 같이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예요? 로마. 로마죠. 예. 네. 우리 김상훈 학생은 아는 것도 너무 자신 없게 얘기를 해요. 로마 맞아요. 로마. 자 보세요. 마이크가 왜 이러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예요. 우리가 보좌를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통치의 중심. 네. 그 황제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하늘 보좌라는 개념을 얘기해, 일부러. 네. 왜? 이 세상의 중심은 절대 로마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통치가 되어진다. 그걸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꼭 어떤 나라를 지칭하기보다는 물론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서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당시 로마란 말이에요. 불붙는 산. 자, 이것은 로마 나라라는 자체 나라도 지칭하겠지만은 로마가 갖고 있는 그 세속주의, 세상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전부 통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더 나가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네. 몇 절을 보시냐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 바다에 3분의 1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피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나일강. 성경에는 바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피.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3분의 1이. 피조물이 배. 죽고. 배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배입니다. 예. 이 배는, 무역을 위해서 모든 세상에 사치품을 실어 나르는 무역 상선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깨진다고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깨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심판들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습니다. 몇 절을 찾냐면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찾았던 대목인데 예레미야서 29장 9절을 보세요. 구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는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이 궁극적인 심판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절대 우리에게 궁극적인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속의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읽도록 했냐면 아까 그 백운경 학생이 읽은 예레미야 5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찾으세요, 이것도. 그리고 29장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이에 딱 집어넣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읽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네.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십시다. 불탄산은 구약이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복습합니다. 바벨론. 바벨론을. 예. 확실하죠? 네. 자, 우리 그 정중원 학생이 네. 27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51장 27절. 옳지. 27절이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예, 잘 보세요. 둘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둘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완전히 패망을 할 거예요. 네. 오늘 예레미야 51장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안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보여주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과 죽음을 넘나드는 일상일 거란 말이죠. 이들에게 지금 희망이 없어요.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 33절부터 저기 오태근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음에 나를 면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보세요. 이것은 어느 백성의 고통을 지금 쭉 나열한 겁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갈대아 백성은 바벨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따로 고 바벨론 따른 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상을 살고 있는지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뭐를 듣고?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자, 여기 여러분. 송사는 뭘 송사라 그래요? 억울해서. 네.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옳지.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요거를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강구. 강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도. 기도라 그러죠. 정답을 다 얘기해 놓고 정답을 남한테 뺏겨요. 자 보세요. 에이. 제가 뺏겼어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 내용이 이 둘째 나팔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네. 아유, 저 선생님은 맨날 집을 가리키는 거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한 네, 진짜 어마어마하신 어떻게 매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웃음이 네. 예, 심각한 얼굴로 이제 바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요? 둘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불 붙는 큰 산이가 아니라 같은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가지고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를 찾아봤죠?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51장을 찾아보니까 아하. 바벨론. 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확실하죠? 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뒤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한가롭게 있어요? 아니요. 폭행과. 얼마나 힘들었으면 송사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 폭행을 당하고 몇 절을 보시냐면 학대, 여러분. 35절. 네. 34절부터 네.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면 나를 멸하면 나를 빈 그릇으로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면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이게 지금 누가 고통을 누구인가 송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뭐를 듣고? 송사를 듣고. 자, 이 만행 속에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송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게 아까 우리 김상훈 학생이 뭐라 그랬죠? 강구. 강구라 그랬고 우리 정주원 학생이? 기도. 예, 이게 기도예요. 강구와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이 윤곽이 잡혀요? 네. 그런데 이들의 이 간구와 송사와 기도가 영원히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레미야 방금 선생님하고 찾았던 29장을 한번 보세요. 29장을 보시면 자 10절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좀 놀라운 얘기 하나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몇 년 동안 70년 포로 생활로 두겠다고 약속했어요. 70년 이거는 애들도 다 아는 연수예요. 이스라엘 어린 애들도 예?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쳐질 것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숫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11절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봐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밌죠? 자, 70년이라는 숫자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70년이 차면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뭐 하면? 기도. 옳지. 기도해야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송사. 송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려보낼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70년 가만히 있어도 돌아갈 건데 확실하죠? 근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야 돌려보내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런 학생 반장 얘기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표정 같은데 우리 백운경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믿음을? 우리 김상훈 학생 그 70이라는 게 꼭 70년에 대한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70이라는 게 또 표정이 또 안 좋으시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70년은 70년 숫자를 말하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자 정중은 학생.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주원 학생도 지금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 김상훈 학생도 급하게 500만 원이 똑같이 두 분이 필요해. 그런데 정주원 학생은 그 필요를 위해서 매일 교회 가서 철야하고 하나님 저 500만 원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징징 울고 기도해요. 네. 난리를 쳤어요. 근데 김상훈 학생도 네. 500만 원이 꼭 절실히 필요한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 개 주실 거야 뭐 이런 느낌 아니 그거보다도 네. 그냥 누가 자꾸 꾸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정확한 타이밍에 500만 원이 생겼어요. 이 사람도 500만 원이 생겼고 이 사람도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500만 원이 생겼지만 두 사람의 내면의 눈금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김상원 학생. 저는 그냥 쉽게 얻어진 거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거고. 어? 예. 어쩌다? 500만 원이 생겼네?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주은 학생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야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눈금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정확히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부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눈금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 이런 말을 써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대박이 터진 겁니까? 저요. 에이. 진짜 대박. 500만 원이 생겨서 대박이 아니죠. 네. 그런 절실한 필요와 간구하는 모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네. 얼마나 내 필요를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가를 이 사람만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어쩌다 생긴 거예요. 뭐 실제는 그렇진 않지만은 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운이 좋아서 네. 생겼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를 돌려보낼 거지만 무슨 과정을 통해서? 기도.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돌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의미가 머물고 말 것이냐? 계시록하고. 그렇죠. 계시록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8장. 자, 성경을 우리 저기 반장 한번 네. 1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 네. 시간에 그 지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네. 이 향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쏟아지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응답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한번 볼까요? 6장. 6장을 찾아가보세요. 어떤 기도였나? 자, 계시록 6장 맞습니까? 5장 9절. 네? 5장인가? 6장 10절. 6장 9절. 아니요. 6장 몇 절을 볼까요? 자, 9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데스포테스. 대주제. 기억나죠? 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직까지도 응답이 된 상태 안 된 상태. 안 됐어요. 바벨론에 붙들려 있던 포로들이 날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송사. 어떤 원한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시록 8장쯤 가서 나팔이 불리울 때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쏟아집니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계를 경영하실 때 무엇으로 경영하세요? 말씀. 성도들의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누가복음 18장 공부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 시간에 표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잊어버렸네요. 자,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거기 불의한 그 재판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보세요. 자,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2절서부터 백운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자, 우리 백운경 학생 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이 본문을 보면 제일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원한. 원한. 그럼 보세요. 원한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갖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갖는 겁니까? 아랫사람. 아랫사람이 어떤 억울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원한을 갖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긴 과부의 태도 때문에 들어줬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줬어요? 끈질긴 태도. 끈질긴 태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막 엉금엉금 걸음마도 안 한 애가 선반 위에 시퍼런 칼을 밥도 안 먹고 저녁 내내 졸라. 엄마 저 칼, 엄마 저 칼. 그러면 그 태도에 감동을 해가지고 엄마가 너 이거 조심해서 갖고 놀아라. 그럴 엄마가 있어요? 없죠. 없죠? 네. 과부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단어가 뭐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양심을 콱콱 찍는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양심을 콱콱 찍는다는 말은 이 과부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과부는 무조건 지금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번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들어준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정당성. 과부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인간이라도 정당한 요구일 때에는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뭐냐.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8절. 우리 백원경 하사 마저 읽어보세요. 8절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본문이 왜 이렇게 끝날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이 세상에서 응답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예,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상훈 학생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8장 1절이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아. 이 기도가 무엇 때문에 내용이 시작됐는지 여기 단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언제 낙심하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저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발품 팔아서 인간적인 도움을 찾으러 구하고 돌아다니고 이것도 활동하는 거지만 진짜 역사를 뛰어넘는 경영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그 증거를 봐요 안 봐요? 기도에는 오늘 1절 얘기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과부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도 응답이 꽃피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 기도가. 그러나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서 죽어간 수많은 선배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예 해방 다 보고 죽었습니까? 안 보고 죽었어요. 근데 누구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까? 링컨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지 않는 후손일지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기도로 저축을 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저금 통장에다가 매덕 빵빵하게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일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진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는 유산, 그 뺏어갈 수 없는 유산,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의 유산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자, 8장 우리 학생들 전체가 오늘 본문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둘째 나팔이죠? 예. 8,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아멘. 자, 이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경영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자연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상화된 자연.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무지한 인생들에 의해서 자연들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벌줌으로써 징계함으로써 인간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불붙는 산은 언젠가 바다에 완전히 던져지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고요? 바벨론. 예, 로마도 되고 바벨론도 되고 오늘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세속의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것이 시대마다 나라로 상징이 되었죠. 네. 구약에서는 바벨론, 신약으로는 말하는 로마, 지금은 세상 나라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뭐로 경영하신다? 기도로 경영하신다. 기도에는 우리가 현세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뛰어넘는 기도,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 그것이 정당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받을 일을 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매일 철야에 가면서 산 골짜기마다 기도로 가득히 메워놨던 쌓였던 기도가 이 후손들에게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가 별로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이롱 신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점점 기도 시간 줄어들고 새벽 기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진짜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이 없어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성서학당 공부를 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좀 거시적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역사 속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가슴이 큰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글씨. 박수. 야. 아니,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오태근 학생이 했으니까 아주 더 생각이 납니다. 저도 자.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아니 그런 말이요. 다음 주. 네. 예수 복습 잘 해오시고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에 던져진 것은 1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 2번 불붙는 촛대, 3번 불붙는 배, 4번 금향로.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